HUBS. 허브스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학우 여러분. 여긴 하루의 소식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허브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전국, 그리고 세계 곳곳에선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네요. 저희 허브스 브리핑에선 바쁘실 여러분들을 위해 중요한 뉴스들만 콕콕 집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로 공매도 금지에 이어 대주주 주식양도세를 완화하려는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민 KBS 사장이 취임 하루 만에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들 만나보러 가실까요? 공매도 금지에 이어 주식시장에서 정부와 여당이 또 만지작거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주식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입니다.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10억 원 이상 대주주가 되지 않으려고 연말에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일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여야가 이미 대주주 기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던 만큼 이 역시 총선용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는 한 종목 보유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보유 지분이 코스피 기준 1%, 코스닥은 2%를 넘는 경우입니다. 당정은 이 대주주 기준을 한 종목 보유액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주주가 되면 주식 처분에 따른 양도 차익에 대해 최대 30%까지 세금을 내야 하다 보니 연말만 되면 대주주 회피를 위한 매도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도 대주주 확정일 전날인 12월 27일 하루에만 개인은 1조 5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같은 날 1일부터 누적 순매도는 2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어 국회 입법 없이도 바꿀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식양도세의 폐지는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여야가 올해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을 연기하면서 대주주 기준 10억 원 유지에 대해서도 합의한 상황입니다. 정부도 이를 의식해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를 약 150여일 앞둔 시점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나온 선거용 졸속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민 KBS 사장이 취임 하루 만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4년간 KBS가 편파 보도로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국민께 사과드린다면서 고개를 숙였는데요. KBS 내부에서는 편파성을 드러내는 건 오히려 낙하산 사장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 사장은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과 오세훈 시장의 생태탕 의혹, 김만배 녹취 보도 등을 KBS의 대표적인 불공정 보도로 열거했습니다. 라디오나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편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영방송의 정체성은 신문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시각 회견장 입구에선 언론노조 소속의 KBS 직원 20여 명이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제작진과 논의 없이 편성된 프로그램을 돌연 삭제하고 방송 전날 갑자기 앵커에게 하차를 통보하는 등 취임 첫날부터 편성 규약과 단체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언론계에선 공정보도의 원칙에 공감하면서도 취재와 편집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특히 박 사장이 불공정 사례로 꼽은 보도들은 현재 여권에 불리한 내용들이라 또 다른 정치적 편향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겁니다. 11월 15일 합스브리핑에선 대주주 양도세 완화 가능성과 KBS 사장 대국민 사과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내일도 합스브리핑은 유익한 소식들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5일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버티던 찬 공기의 힘이 빠졌습니다. 서울의 최저기온이 2도 등으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습니다. 예년 수준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하늘엔 가끔 구름만 지나가겠습니다만 수능일인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날씨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포터 양재웅, 아나운서 박예린, 그리고 엔지니어 김태환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8 UBS